다시 두 눈을 감아본다. 그리운 모든 걸 잊으려 또 고개를 저어본다. 슬픈 추억을 잊으려 어느 틈에 두 눈가에 이슬이 맺혀져 버린다. 소리쳐 불러보고 싶다. 이젠 가고 없는 사람아 모습이